punto de escuchar el tiempo del corazón. Tiempo del corazón. Prepárate para que tus oídos se deleiten con una exquisita selección de canciones que despertarán sentimientos y nos recordarán lo bello que es el amor. ¿Qué mejor que abrir nuestros oídos al amor que con las mejores canciones románticas? Por la mejor radio de K-Pop, por Radio K-Pop México, la música que se ajuste a tu estilo. El peor sentimiento no es estar solo, es ser olvidado por ese alguien que tú nunca olvidarás. I can 2 p.m. No puedo olvidar tu amor. No importa cuánto tiempo tome, voy a estar esperando. Cause I can't forget your love. 눈물이 흐를 것 같아 그대 생각만 하면 갈수록 깊어만 가.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r love.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대 모든 걸. 믿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대 돌아온다면.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난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Cause I can't forget your love.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우다 흐를 것 같은 눈물을 참지 못해 가끔 혼자 I cry. 이 세상에 그대밖에 없는 나였기에 그대를 잃고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So I can't forget your love.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난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Cause I can't forget your love. 잊으려고 해본 적도 없어. 내겐 가치 없는 일이라서 그댈 떠올리는 이름에 내겐 숨 쉬는 것만큼 소중했어. Can't forget your love. Girl, you know that I need your love. I need your everything. I need you back. 기다릴 수 있어 till you come back. Come back to me.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그대 올 때까지 기다릴게. I can't forget your love. 언제까지라도 기다릴게. Cause I can't forget your love. Can't forget your love. Nuestro propósito es usar nuestros dones para ayudar a los demás. Someday, why you? Cuando me sienta mal de verme agotada, quiero darle a todos aquellos sueños que me han hecho fuerte. Be 멀어지는 걸 느끼면 다 버리고 싶죠. 힘들게 지켜오던 꿈을 가진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게 느껴질 때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난 주저앉죠. Amar es encontrar en la felicidad ajena tu propia felicidad. Creating Love, 4 minutes. Hay un acontecimiento que me hizo feliz hoy. Fue el momento en que te conocí y el hecho de que sabía que había alguien a quien amar. Oh, Y si mañana volviera a nacer, te volvería a buscar. Again and again. ¿Qué tipo de medicina eres tú que no puedo dejarte? Incluso sin tú saber de mí, sigo anhelando y finalmente te busco de nuevo. Aunque sé que eres una mala chica, te abrazo y te quiero de nuevo. Remix. JYP. 'Cause you're my old school love. 2PM. 'Cause you're my new school love. On a track, let's go. 이렇게 왜 내가 또 너의 집 앞에 또 서 있는 건지 대체는 바본지 정말 속고 또 당하고 또 당해도 또 다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내가 미쳤나 봐 자존심도 없는지 너에게 돌아와 쳇바퀴 돌듯이 이러면 되는데 하면서 오늘도 이러고 있어 너에게 자꾸 돌아가 왜 그런지 몰라 'Cause you're my old school love 왜 그런지 몰라 'Cause you're my old school love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너의 말에 또 속아 왜 그런지 몰라 'Cause you're my old school love 왜 그런지 몰라 'Cause you're my old school love 어쩜 이렇게도 바보 같니 내가 내가 왜 이렇게 된 거니 난 분명히 결심을 했는데 하고 또 했는데 왜 너에게 자꾸 돌아오는지 내가 미쳤나 봐 자존심도 없는지 너에게 돌아와 쳇바퀴 돌듯이 절대 안 볼 거다 하면서 다시 또 이러고 있어 너에게 자꾸 돌아가 왜 그런지 몰라 'Cause you're my old school love 왜 그런지 몰라 'Cause you're my old school love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너의 말에 또 속아 왜 그런지 몰라 'Cause you're my old school love 왜 그런지 몰라 나도 몰래 자꾸 너를 그리워하고 결국엔 또 찾고 나쁜 여자인 줄 알면서 난 또 널 품에 안고 사랑을 해 보나마나 뻘이 다가올래 이래 아픔을 다 알고 있으면서 돌아서지 못해 결정을 못 내려 젠장 나 왜 이러니 왜 이 여자 옆에 누워있니 도대체 몇 번째 이 짓을 더 해봐야 내가 정신을 차리려는지 누가 좀 나 어디에다 묶어줘 어서 제발 She's a bad girl I know But here I go again oh no Eres la persona que amo y a quien elijo cada día para compartir mi vida. Because I love you, Jisung. Sinceramente me gustas, sin ninguna razón en especial. Te amo. Entre todas esas personas, me he dado cuenta de que eres mi destino tan pronto como te conocí. I'm not the only one. Quien conquista con mentiras no puede pretender ser amado de verdad. Remember, Nine Muses. Nunca me amaste. Recuerda esto, no sabes lo que es el amor. Y recuerda, tus palabras son siempre mentiras. No te necesito más. 아무도 없는 길가에 나 홀로 그대를 기다리고 있어. 너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었을 것 같아. 죽을 것만 같던 기억 그 시간 속에 갇혀 지쳤나 봐.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love me. 난 그대가 버려둔 지나간 추억에 갇혀.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멋대로 돌아오지 마. 오늘 거를 착각하지 마. 너 때문에 지쳐서 난 살 수만 없어. 내 삶에 흔적도 없었잖아. 진심이 뭔지도 모르잖아. 네 말은 언제나 다 거짓말. I'm no longer the serious. Creo que jamás se llega a olvidar a alguien. Siempre hay una canción, un sitio, un olor, un número que hace que lo recuerdes. I'm not over you, Ryuk. Aún no te olvido, aún no te olvido. Son una serie de palabras dolorosas que se repiten. Aún te estoy esperando. 무슨 말부터 할까 멈춰져 있는 펜 마음을 옮겨 적기가 생각보다 참 어렵네 너를 탓하거나 미워하진 않아 너의 그 따뜻한 말투 이제는 흐릿할 만큼 난 괜찮은 듯이 그럭저럭 살아 묻어난 듯 보이지만 다만 아직 I'm not over you Olvidarte sería una cobardía. Yo quiero recordarte sin que me duelas. A Bitter Day. Hyuna. Fit Jina and Jung Hyung. Probablemente voy a sonreír cuando llegue el momento. Pero por ahora no puedo hacer nada al respecto. Te borraré poco a poco. Con el pasar del tiempo, voy a ser capaz de recordarte con una sonrisa. A Bitter Day. 이렇게 지워가겠지 언젠가는 잊혀지겠지 나 그제서야 웃겠지만 지금은 나도 어쩔 수가 없네 날씨가 좋아도 기분은 전혀 좋지 않아 난 놀리는 것 같아 괜히 막 화가 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빠져서 허적돼 내 나와 정반대 세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잘 돌아가자 나는 또한 잘 살아가더라고 It's not fair 이건 불공평해 지나가는 사람들 시선조차 내게 동정이 돼 되는 일이 하나 없어 오늘 아침에 내려야 할 곳을 놓쳐서 문득 내 생각에 뒤늦게 내린 인적 때문 정거장이 오늘따라 쓸쓸해 보여서 그냥 눈물이 났어 그렇게 한참을 걸었어 믿기만 했던 네가 새삼스레 그리웠어 너 붙잡을 힘도 없이 약해 빠졌었던 지난 날에 내가 너무 한심해서 무슨 말을 해도 이 모든 게 다 널 위한 거란 말을 해도 넌 내게 너무나도 과분해서 어울리지 않는 옷을 걸친 듯 늘 불편해서 아름답지만 나도 네가 네 옆에서 시들어 가는데 그걸 지켜보는 내 기분 어떻겠어 아예 시작을 하지 말걸 전 그때 네 눈을 보지 말걸 왜 너와 지고 나면 후가 분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별은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인정을 못하더라고 매일 널 그리고 지기를 반복해 아픈 건 내가 다 할게 넌 그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지금 내 선택이 헛되지 않게 후회하지 않게 너 위해 항상 기도할게 시간이 지나가면 웃음을 추억할 수 있겠지 시간이 약이란 흔한 말 말고 더 확실한 방법을 내게 말을 해줘 내게 받던 것보다 더 큰 사랑 받을 수 있어 넌 여전히 아름다워 영원할 거라 했잖아 결국 우리도 남들과 똑같아 다 이렇게 지워가 Hay recuerdos que nunca se borrarán y personas que nunca se olvidarán. Stand by you, DBXQ. No te puedo olvidar, pero la verdad es que no quiero olvidarte. No puedo sentir ni un poco de felicidad porque no estás a mi lado. もう今は届かない 後ろ姿に君を重ねて振り返る見知らぬ誰かに何度も確認した着信があるたび君の名前期待したり過去悪い毎日ばかり過ぎてゆくよ忘れられないのが嘘で本当は忘れたくないだけ強がりが僕らしさならばもういらない君がいなきゃもう二度と感じない幸せってどう頑張ってみてもこぼれ落ちた涙はすぐに止まる Soy tan afortunado de tener un amor en las buenas y en las malas. No, Other. Super Junior. ¿Dónde puedo encontrar a alguien como tú? Alguien como tú, con un buen corazón como el tuyo. Un buen regalo como tú. Me siento afortunado de saber que el que intenta proteger no es nadie más que yo. Chingo cano, nada chingo cano, nada chingo negro.

どうしても伝わるから、君はそよぎながら鮮やかに色づき、僕を揺らし時に照らす、君を守れるなら全て捧げるから、たとえ痛みのある日々が僕らを待っていたとしても、君を決して見失わない、変わる世界の中 entregado, jamás lo olvides. No permitas que desaparezca. You are my life. FT Island. Vamos a pasar el resto de nuestro tiempo juntos. Tal vez ese es nuestro destino. No me importa lo que pase, te protegeré. Tú eres mi vida. 巡り会えた奇跡に